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떠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한 분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니 나의 의로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찾지 마시고 길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한 번 더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덮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그래서 길을 보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히시오다.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 가시리. 찬송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감사함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올지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나의 연약함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소망 주님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속과만이 받아주소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목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이 예배 자리에 하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형유라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게 무엇이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드디어 오늘 응답하시겠다면 여러분 어떤 거 구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하고 그분께 온전히 더욱더 나 자신이 드려지기를 그렇게 소망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걸 바라시겠습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길을 찾지 말고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 맡기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두 손으로 비들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